안녕하세요. 월드투데이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미얀마가 오는 11월 8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미얀마가 약 50년에 걸친 군부 독재 종식을 선언하고 민주화에 나선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데요. 특히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화 영웅으로 불리는 아웅상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참여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는 미얀마 개혁의 지속 여부와 방향,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겉으론 자유선거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 정부를 군 출신 민간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질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과연 민주적인 자유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드투데이 7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투데이 첫 소식 국제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조인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리스 소식부터 들어보죠. 그리스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재정 수지를 120억 유로 정도 개선시키는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스 현지 일간지인 카티메리네가 보도한 것을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리스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80억 유로를 개선시키겠다고 이전에 밝혔는데 여기에다가 매년 20억씩 더 추가로 해서 총 2년 동안 120억 유로 정도를 재정을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리스의 다른 언론들은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해서 법인 세율은 기존의 26%에서 28%로 그리고 사치품에 대한 부가 세율은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공식품과 식당 등 외식업, 교통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도 제공되는 일부 건강 서비스에 붙는 부가 세율도 13에서 23%로 인상시키고요. 호텔 이용에 따른 그 부가세율은 6.5에서 13%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억에서 최대 120억 유로 정도가 더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끌고 있는 그리스 좌파 정부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현지 시각으로 9일까지 세부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서 오늘 12일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때 이 개혁안이 승인을 받아야지 구제금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세금들이 잘 거쳐야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걷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반면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그리스에 대한 새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은 정부와 은행의 지불 능력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신용이 더 이상 그리스 정부의 자본 도피에 이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89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2조 원으로 동결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그리스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유로존 관리들이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안 세부안을 제출하고 9일까지 이걸 토대로 12일 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구제금융 지원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리스 은행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추가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12일에 그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잠정적으로 늘린 다음에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나흘 정도 회의가 시간이 남았는데 네. 이번 회의에서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 소식 들어보죠. 영국 정부가 복지 축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현재 시각으로 8일 날 하원에서 앞으로 5년간 1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21조 2 200억 원의 복지 지출을 삭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위기 상황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서 예산 절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 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 지출 예산이 약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보수당 정부는 2018년까지 복지 정부 지출 삭감 등을 통해서 모두 3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해서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것도 복지 예산을 너무 많이 지출한 건 아닌가, 뭐 연금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네, 이유 중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이 복지 삭감에 따른 반발을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생활임금제 도입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스본 장관은 내년 4월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590원 정도로 맞추고 2020년까지는 9파운드, 15,740원 선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데요.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은 21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시간당 6.5파운드, 우리 돈으로 11,360원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6,600원 정도 될 겁니다. 두 배 정도 차이. 예, 올라서 그런 거죠.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복지 지출 삭감은 지난 5월 총선으로 재집권한 캐머런 총리의 철학이기도 한데요. 일단 캐머런 총리는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좀 많이 받고 세금은 좀 낮게 받고 복지도 조금 줄여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파업에 들어간 곳도 있어요. 네. 런던 지하철이죠.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부터 영국 런던 지하철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노조 측에서는 임금 인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일부 노선에 대해서 24시간 지하철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노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올해 급여를 평균 2% 올리고 앞으로 2년 간 물가 상승과 연동한 임금 인상 그리고 24시간 운행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1인당 2,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35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노조 측에서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시 당국이 버스 200대를 추가로 배치했고요. 자전거 대여소 증설 등 여러 가지 조치로 지하철 대란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감청 사건으로 좀 미국이 떠들썩해왔는데 네. 이번에는 대상이 독일 총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릭스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감청 대상으로 삼아온 56개 전화번호 목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는 앙겔라 메르켈 현재 총리는 물론이고요. 콜 전 총리를 비롯해서 슈레더 전 총리 밑에서 일한 사람들의 번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전부터 독일 총리실을 감청해 온 거라고 하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2009년에 국제 그 금융위기를 주제로 한 통화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한 전화통화 등 세 건의 내역도 함께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번 폭로에 대해서 독일 총리실은 아직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위키리크스의 이런 폭로 때문에 감청에 따른 미국과 독일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독일 총리실은 지난 2일에 위키리크스의 이 폭로 직후에 독일 유재 미국 대사를 불러들여서 독일법을 지켜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위키리크스의 자료는 독일 일간지 등과 합동으로 취재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튀니지 한 휴양지에서 얼마 전에 테러가 있었죠. 네. 예, 튀니지 정부가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리비아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요? 네. 튀니지와 리비아는 둘 다 이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네.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휴양지인 수스 지역의 그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무장교환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무려 38명이나 사망했는데요. 이 중에 30명이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튀니지가 지난 4일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번에는 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비아와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 길이는 16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내륙에서 해안까지 쭉 이어지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올해 말쯤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무장교환은 경찰에 의해서 사살이 되긴 했는데요. 이번 테러에 대해서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이 벌인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튀니지 정부는 이 IS 대원들이 리비아에 있는 무장단체 안샤르 알샤리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리비아와도 연관이 있어서 이제 장막을 이렇게 장벽을 걸 치는 거라고 하는데요. 튀니지는 이전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는데 지난 2011년 1월에 아랍의 봄을 불러일으켰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튀니지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작년 3월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뉴스. 전문가와 함께 국제 뉴스를 심층 분석합니다. KBS 1라디오 월드 투데이.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육군 병력 4만 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병력 감축은 미군 내 기지와 해외 주둔기지를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 주둔 병력의 재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감축 배경과 이에 따른 여파에 대해 한국 국방 안보 포럼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이렇게 육군 병력을 감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이번 감축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시퀘스트, 즉 미 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으로 인해서 그동안 미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 해병대가 조금씩이나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육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감축안이 나온 것을 보면은 아마 그거 연장선상으로 좀 더 강력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 감축은 뭐 미국 내 기지, 해외 주둔 기지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한미군 병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예. 사실 그 시퀘스트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한미군의 경우 2사단 예하의 제1기갑 전투여단이 그동안 한반도에 계속 상주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해체가 되었고 그 자리를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다른 부대가 9개월마다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이렇게 한반도에 주둔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국방 예산과 적잖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주둔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지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주거 비용을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순환 배치 형식으로 한반도에 미 육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주한미군 병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감축되는 병력은 사실 미 육군은 병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직에 있는 현역들이 있고 또 예비역들이 있는데요. 네. 예비군에 대한 감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두 병력을 이제 합쳤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한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외 추가 파병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 예비군들의 파병이 앞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라크전이나 아프가전 당시에도 이제 현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원 임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요한 물자 수송에는 이런 예비군들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부대들도 사실 일선급 부대 지지 않는 그런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투력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예비군들을 해외로 많이 파병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크라이나나 IS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런 해외 파병은 예비군으로 대처할 예정인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그 미군은 지난 20년 전부터 이제 소수정예 병력으로 이러한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한반도에 실시하고 있는 이런 순환 배치 형식으로 아무래도 해외 파병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력을 줄이게 되면 이에 좀 대응하는 어떤 역할을 좀 키워야 될 텐데요. 예. 어떤 대안이 떠오르고 있나요? 사실 지금 이 향후 전쟁에서는 사실 네. 병력보다는 첨단 무기와 그다음에 소규모 정예화된 그런 특수부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 전략적 판단에서 아무래도 이번 감축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미 공군이라든가 해군, 해병대는 네. 감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첨단 무기들 역시 이런 병력 감축에 따른 여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많은 국가들이 사실 병력은 줄이면서 지금 첨단 무기를 보유해서 이제 향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미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 감축 자체가 뭐 미군이 갑자기 약화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뭐 이런 지나친 병력 축소가 또 안보 전략엔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런 남중 국해 분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병력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했던 그런 순환 배치라든가 네. 아니면 해외에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동맹국 군대와의 훈련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로 이러한 전략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감축의 최고 수혜자는 러시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글쎄요. 그건 좀 너무 섣부른 판단 같고요. 사실 네. 러시아도 예전 냉전 시절에는 엄청난 병력을 보유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예화된 병력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 감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과거에는 뭐 수백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한 150만 명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병력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일 예정인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뭐 그 최고의 수혜자가 러시아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현재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예산은 증액하고 있지만은 네. 병력을 증가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병력 대신. 예, 주로 이제 첨단 무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향후 전쟁은 이제 병력보다는 이제 최첨단 네. 무기가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감축서를 재검토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건가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 재검토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의견이신가요? 네, 거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향후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에 그런 분쟁이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는 네. 사실 지상 병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예를 들어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만약에 악화됐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도 병력을 추가로 이제 증원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해군이나 공군, 뭐 해병대 경우에는 이렇게 육군처럼 감축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사실 그 해공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 오바마 정부 들어서 이제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육군보다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감축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그 예산 문제가 허락이 안 된다면은 부분적인 그런 감축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제9호 태풍 찬홈과 제10호 태풍 린파, 제11호 태풍 낭카가 동시에 북상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태풍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크고 무서운 괴물 티폰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거인족 타르타루스 사이에서 태어난 용 티폰은 아주 사악하고 파괴적이어서 제우스 신에 의해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강한 바람만을 일으킬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티폰의 파괴 본능과 폭풍우를 연관시켜 태풍이란 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설에는 폭풍을 뜻하는 아라비아어 투판이 동양으로 건너오면서 태풍이 됐다는 설도 있다는군요.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해서 아시아 동부로 불어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최대 풍속에 따라 4계급으로 분류해서 열대성 폭풍부터 태풍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 해군에 의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예보 장교가 자신의 애인이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이름을 붙인 것은 태풍이 여성처럼 온순해지라는 바람 때문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태풍의 이름이 붙여지다가 2000년부터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이 각 10개씩 제출한 고유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총 140개의 태풍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 나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10개의 이름은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와 고니, 메기, 독수리라고 하는군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 세계인 이야기. 오늘은 태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통신원 연결해서 각국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보죠. 파리 박성호 통신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네, 중국에서 도굴돼 프랑스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다시 중국으로 반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올해 5월 달에 프랑스 외교 장관 로랑 파비우스가 중국을 방문할 때 다수의 중국 문화재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 네. 반환된 유물 중에서 가장... 네, 통신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끊고 연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올해 5월에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랑 파비우스가 중국을 방문할 때 다수의 중국 문화재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프랑스에서 비밀리에 진행돼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관련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되면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환된 유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순금으로 된 맹수머리의 문화재 4점. 약 2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프랑스의 부호이면서 예술품 수집가인 프랑스와 피노가 이 파리에 있는 한 박물관에 기증한 유물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 중국 정부는 이 문화재가 중국의 한 귀족의 묘지에서 도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해서 외교적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요. 뭐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죠. 박성호 통신원. 네, 박성호입니다. 네, 연결됐죠? 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프랑스 정부는 이 문화재를 직접 돌려주지는 못하고 또 어떻게 네,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네. 그동안은 중국 정부는 이 문화재가 중국에서 도굴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중국 간의 외교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 문화재를 중국에 직접 돌려주지는 못하고 기증자인 프랑스와 피노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그가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에 반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만 약 1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유물의 반환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어서 이 프랑스 내에서도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국제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 관련 소식인데요. 현재 아주 활발하게 행사가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1903년에 시작된 자전거 경주인데요. 올해로 네. 102회째를 맞는 가장 전통 있는 자전거 대회입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안에서만 열렸었는데 이제는 주변 국가들도 참가해서 올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구간은 네덜란드에서 열렸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구간은 벨기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매년 7월에 열리는데요. 수백 명의 선수가 약 3주 동안 약 3,000km 이상을 달리면서 그날그날의 등수도 집계를 하고 또한 전 구간의 합격도 평가해서 순위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평가를 해서 전 구간에 걸친 기록이 1등의 선수 한 명에게는 노란색 옷을 입혀서 아주 눈에 잘 띄게 하는 그런 경기에서의 특징도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이 치열해서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월요일에도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20명의 선수가 뒤엉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5명이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하고 또 30분 정도 후에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5구간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현재까지의 선두는 독일 선수인 토니 마르틴입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분간의 세계 여행. 여행의 마지막은 늘 아쉽기만 합니다. 빈에서 출발해 짤츠부르크 할슈타트를 거쳐 다시 빈으로 돌아오는 여정. 저는 꼭 빈수백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를 맞이한 굵은 빗방울 때문에 일정을 변경해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야속하게 오후까지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트램을 타고 빈의 거리를 돌아보면서 빈에서 걸었던 거리를 다시 눈에 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시가지를 도는 트램이라고 알려진 2번 트램을 타면 시가지의 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2번 트램은 시청사와 미술관, 박물관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야경 감상이 제격이죠. 이윽고 날이 저물자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슈테판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요하기에만 한 저녁 시간에 본당 내부엔 이미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난 것처럼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가장 안쪽, 불이 켜져 있는 곳에서 성당 합창단이 저녁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뒷자리에서 앉아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을 비 때문에 아쉬워했던 여행 마지막 날, 잠시 아름다운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의 마지막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화려하고 짜릿한 경험? 아니면 예쁜 선물들?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아쉬움을 달래기는 부족할 겁니다. 비가 와서 힘들기만 했던 마지막 날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따뜻해졌던 건 내가 계획하지 않은 우연이라는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계획했던 일정 속에서가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것들에서 찾아왔습니다. 쉔부른 궁전에서 클림트 그림을 보고 돌아 나오던 길에 왈츠를 추던 어르신들의 즐거운 춤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카르플라츠 광장에서 비누방울 공연과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음악의 고장, 예술의 도시, 이 모든 것을 느끼러 떠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감동한 건 계획하지 못한 곳에서의 이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야말로 음악과 예술이 공존하는 빈의 참모습을 느끼게 해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비가 멎지 않았지만 성가대 합창의 여운이 남아있는 그날 밤은 더 이상 아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빈으로 떠난다면 빡빡하게 짠 계획보다는 행운같이 찾아오는 우연들의 넋을 놓고 즐기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은 다음 차례로 빈으로 떠나는 모든 이들의 여행에도 이런 기적같은 우연들이 만들어낸 감동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행주의자 조한솔이었습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 이번 주에는 오스트리아 편을 들으셨습니다. 3분간의 세계여행에서는 나만의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월드투데이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세한 참여 방법 확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형제의 나라 터키 여행기 보내드립니다. 네,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색어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 검색어로 만나는 세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검색어는 셀카입니다. 아, 네. 요새 그 셀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예전부터 많이 네. 높아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셀카가 이제 러시아의 경우에 지금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 러시아 정부가 이 셀카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네. 이 또 위험한 포즈를 사실 취하면서 셀카를 찍다가 죽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 짧은 기간에. 네네. 그래서 정말 셀카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이 많이 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셀카가 원래 이제 셀피잖아요. 영어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카라고 셀카죠. 하는 거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이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그 유행하는 그런 어떤 단어인데 네. 이 지난 1월에 그 우랄 산맥에서 이제 젊은 남성 두 명이 이 수류탄을 들고 셀카를 찍다가 안전핀이 모두 뽑혀 있어서 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17세 소녀가 철탑 꼭대기에서 셀카를 찍으려다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고 또 모스크바에서는 또 한 여성이 권총을 들고 셀카를 찍다가 실수로 총을 발사하는 그런 또 부상도 입었고요. 셀카 때문에 이런 생기는 그 사고들이 어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하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카메라에 신경 쓰다 보면은 안전에는 전혀 돌아보지 않게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 위험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이 러시아 군인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셀카 사진을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지오태깅이라고 해서 이제 위치 정보가 이제 공개가 자기가 허가 그렇죠. 공개를 하면 이게 위치를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주둔군 그쪽에서 위치가 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문제가 됐었 어떤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러시아 외에도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는. 네, 그 뭐 영국에서나 우크라이나 이런 모험가들이 이제 셀카 많이 찍다가 이제 다치는 그런 사고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해서 네. 또 이 사우디에서는 또 10대 소년이 또 죽은 할아버지랑 또 셀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약간 논란이 됐고 이 한국의 SNS는 사실 이 셀카 느낌이 약간 인증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가 갖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건 뭐 이런 걸 그렇죠. 보죠. 이제 또 인스타그램은 이제 거의 먹스타그램이라고 할 만큼 먹는 거 위주로 네. 올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셀카를 많이 찍으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올린 특별한 것을 이제 남기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또 유권자들하고 셀카 찍는 게 요새 또 유행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지들을 또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네. 유권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유권 그 어떤 지지자들하고 같이 찍는 그런 어떤 느낌을 또 갖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인도에서는 또 딸과 함께 셀카를 또 촬영하는 게 요새 또 유행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인도 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아직도 여아 낙태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 총리가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네. 이 전 세계에서 셀피를 가장 많이 검색한 나라는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이렇게 순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우리나라는 빠졌네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찍는 거 위주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남의 거 검색 이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순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관심을 또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또 이 러시아가 이제 이 셀피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이제 많은 검색량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셀카라는 것들 이제 조금은 이제 시들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상태로 가고 있어서 하지만 저 셀카 렌즈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붙여서 셀카봉 네네, 없이 그렇죠. 예, 쓰는 것들로 요새 또 약간 이제 유행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셀카에 대한 이제 긍정 비율은 많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셀카에 대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감성은 이제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부정적인 감성은 이제 누구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많이 찍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안 좋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이제 어색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 감성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셀카를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상품들도 많고 또 이게 외국에까지 많이 퍼져서 네네. 좀 문제가 되고 문화재 지역 뭐 이런 곳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또 네, 그 영국의 박물관인가요? 그 셀카봉 이제 가지고 네.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죠. 네, 미국도 그랬고. 네. 다음 검색어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어는 워렌 버핏 그리고 사우디 왕자 기부입니다. 네네. 아, 이 기부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요새 그 최근에 그 워렌 버핏하고 이 사우디 왕자가 이제 기부해서 지금 그 검색어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워렌 버핏은 이제 크게 성공한 인물로 이제 긍정적인 감성이 많이 높게 나오는 이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가 가져온 그 성공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기부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감성도 많이 그 나타나고 있었고 네. 이 전 재산의 99%를 이제 기부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 3조 원어치 뭐 주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을 기부를 하는데 그 빌 게이츠 부부가 운영하는 이제 그 단체에다가 네네. 기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 또 전 재산 35조 원. 이 뭐 이 SNS에서 반응은 역시 통이 크다.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올 초 2월에 그 사우디 국왕이 새로 취임하면서 또 23조 원이라는 돈을 풀었어요. 취임 기념으로 이제 국민들 보너스로 이제 주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우디는 국민의 대부분이 공무원이에요. 아, 그래요? 기업들이 이제 그 다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두 달치 월급을 이제 준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 사람당 500만 원 정도 꼴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우디 3월에 가봤는데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또 없으신 분들과 있는 분들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자에 대한 긍정 감성이 이제 그전에 비해서 많이 한 20% 이상 많이 올라왔었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단하다, 씀씀이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인들 기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연예인은 이제 김장훈 씨가 그렇죠. 제일 많이 이제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김장훈 씨가 많이 또 나타나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션하고 정혜영 부부가 네, 얼마 그다음으로. 전에 션 씨가 또 자전거 타는 걸로 해서 네네. 기부를 하셨죠. 네 그리고 요 그 션 씨는 어떤 기업체의 어떤 기부 이런 강의를 많이 또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떤 좋은 활동 많이 하시는 분으로 이제 SNS 상에서는 정말 좋은 긍정 감성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부에 대한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이제 인지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부하면 이렇게 통 크게 기부하는 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렇죠. 작게 하는 기부, 내가 할 수 있는 기부가 있을까 이런 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뉴스에 알려진 것들은 이제 큰 것들 위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기부들도 분명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뭐 그거 외에도 뭐 어떤 신발을 사면은 그만큼 어느 정도 일부액은 기부를 하겠다. 네, 이런 뭐, 브랜드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런 브랜드 있고 또 이제 팔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인스타그램에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위안부 할머니를 응원하는 그런 어떤 해시태그 포스팅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꼭 어떤 그 금전적인 것보다도 이런 네. 어떤 응원이나 힘을 주는 그런 기부도 이런 SNS에서는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다음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쿠바 공용 와이파이인데요. 네. 쿠바에 드디어 설치가 되나요? 와이파이. 네. 이번 주에 쿠바 얘기가 한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원래 쿠바는 검색어로 이렇게 잘 안 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네, 공교롭게 네. 두 개가 올라왔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 와이파이랑 또 그게 이제 7월 3일이었고 7월 1일은 이제 그 전 세계에 관심이 가장 높았던 이 쿠바와 미국 간의 외교 정상화 그렇죠.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54년 만에 이제 국교 정상화로 각국 수도의 대사관을 설치하는 그런 재개설하는 이제 합의를 해서 이날 네. 트윗이 이제 14만 7천 건으로 아주 가장 많이 트윗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쿠바하고 미국이 함께 언급된 트윗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이런 어떤 쿠바에 대한 소식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여행 그리고 또 야구 이런 걸로만 맞아요. 이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제 2010년부터 거의 쿠바에 대한 검색어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올라온 이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기존에 갖고 있던 부정 감성에서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던. 그래서 이제 어떤 여행에 대한 어떤 관심이 또 많이 높아졌고요.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제 쿠바 여행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같이 또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이 미국에 개방되기 전에 전 네. 세계에 이 브랜드화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들어가기 전에 쿠바 그 고유의 향취를 느끼자 이러면서 그렇죠.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 네.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SNS에서 쿠바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갖는 어떤 느낌이 어떤 아날로그.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 네. 가서 나는 연락도 없이 한번 지내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시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도인 그 아바나가 이제 많이 네. 연관 검색어로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는 이제 그 3일날 개통이 네. 됐어요. 이제 수도에서 수도 주변에 그 이제 개통이 됐는데 이제 최초의 그런 쿠바의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로서 사람들 국민 시민들에게 되게 많이 관심을 받았고 근데 이제 속도는 많이 느리다라는 이제 반응들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뭐 와이파이 하면 이제 당연히 한국 국내가, 뭐 전 세계에서도 이제 초고속 인터넷 도입률로는 이제 그렇죠. 1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좀 생소한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제,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도입률이 77%인 거에 반해서 쿠바는 아직 3%밖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쿠바가 갖는 그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아쉽다라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마지막 검색어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샤오미제이션인데 네. 뭐 어떤 소식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샤오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는데 네. 이 샤오미가 올해 오늘 뉴스로 이제 스마트카 산업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 특허가 신청이 됐다라는 걸로 올라왔는데 뭐 샤오미에서는 이제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샤오미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게 보조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보조 배터리계 허니버터 칩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그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지금 한 15,000원 정도 기업에서는 이제 그 사은품으로 지금 많이 뿌리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샤오미 제품이 보면 이제 뭐 그 헤드셋 같은 거, 그 다음에 전자체 중계,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대륙의 실수다라는 얘기가 올라오는 게, 저렴은 하지만, 품질은 저렴하지 않다라는 네. 이제 그런 표현들도 올라오고 있고, 사실 이 그 혁신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공통점이,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혁신이 예전에 많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품 생산을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모방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혁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특허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 이제 스마트카 관련돼서는 네. 원래 그 구글이나 그 애플이 그 무인 자동차를 원래 지금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시간이 그러니까는 이제 눈을 뜨고 눈 잠 잘 때까지 운전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운전하는 시간만큼 을 잡기 위해서 이 구글이나 이 애플도 그런 무인 자동차를 이제 만들려는 게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샤오미도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이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요새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런 또 회사가 있거든요. 네. 예, 그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보이고 있어요. 아쉽네요. 샤오미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네. 네, 다양한 검색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스무스 에이스의 My Favorite Things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